그런 아픈 눈으로 날 바라보지 말아줘요. 그럼 난 어떻게 하죠? 그냥 모른 척해요. 이런 무너진 내 모습 너에게 보이기 싫어. 알아요, 날 위했던 그대의 말이란 건 바보 같지만 내게 남은 건 자존심뿐이에요. 그 위로는 날 더욱더 괴롭게만 해. 멀어지는 그댈 보면 붙잡고 싶은 맘뿐이지만 그냥 나를 지나쳐요. 그냥 나를 버려요.